김종일과 카 회고비오니가 2일 슬로베니아의 마리보시에서 결성됐습니다. 회고비오니는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고 다섯 도시 즈음에서 그의 불멸의 업적을 논리석에 선전하며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